태양절에 즈음하여 잠비아 모날리 남자 중학교 김종일 학급이 김일성 김종일 학급으로 명명되었습니다. 김일성 김종일 학급 명명식과 현판 제막식이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. 행사에는 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학부형들,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당 단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. 이어 학급 현판이 제막되었습니다. 행사에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.